새로운 컬러의 algorithm 내 안을 투영한 my prism 무한의 별초 이 감정은 violet 숨결처럼 일렁거려 비춰진 미로 같은 뷰 나 불안전한 느낌 빛대진 한 사람 beautiful Let's say 엄묘한 빛의 신기루 같은 silhouette 아득히 펼쳐지는 걸 No 시선 끝은 언제나 out Let's make something better Let's go.